13절까지 짧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든 나병 환자를 고쳤고 손 마른 자, 손이 말라서 필 수 없는 자 그 손을 고치셨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고 풍랑을 잠잠케 했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군대 귀신을 쫓아냈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 으로 그분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다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어떤 내용과 그 어떤 그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은 이렇게 드러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모든 기적을 다 베풀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단지 내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고 내 피를 채워주는 그런 수준의 그냥 수호신 정도의 수호천사 정도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나한테도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큰 죄가 되겠죠.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성경을 거부하거나 그거 둘 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에? 뭐 한 사람만 대답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 명 고백했잖아요. 안 봤어요. 그럼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네, 우리는요.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다 외웠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성경의 기록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기적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추론과 이성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도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경험과 이성과 어떤 설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면 혹은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 인정하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는 상당히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갑니다. 어저께도 어떤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거의 두 시간 동안 막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삶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그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초치는 소리를 했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는 거, 그거 응답 다 해주는 게 축복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줘가지고 망한 게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망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좀 화가 나셨겠죠? 자기를 부정하면 사람은 화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경험이 포함이 되지. 근데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부터 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확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것은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이야기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난 만난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사실 내 욕망의 표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내 욕망의 표출이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나보다 힘 있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정해 놓고,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지 진짜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도 종교로 믿으면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욕망의 표출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내 욕망을 무너뜨리세요. 내 바램을 무너뜨리세요. 내 소원을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픈 자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자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라는 나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임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는 그 나라는 나라로부터 그 나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참된 복된 길이고 그게 진정한 인간다운 길인 거죠. 여러분들 다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내놔봐라. 그럼 내가 너 믿겠다. 예수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에서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 못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베푼 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병자들부터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이 모든 기적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표적, 하나님께 뭔가 표적을 구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구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드온 알죠? 구약시대 때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막 겁쟁이처럼 막 적들이 막 들어오는데 숨어가지고 막 그냥 그 집안일하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용사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널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겁쟁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쓰겠다는 확증으로 한 가지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양털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네? 하나님 밤중에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만 젖고 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딱 가보니까 진짜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게 확실하고 날 통해서 일하실라나 보다 이게 생각했다가 또 자기의 그 어떤 연약함을 또 바라보면서 이 기도원이 그래도 좀 껄끄러운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내가 좀 이렇게 표적을 구하기 해서 이제 반대를 요구해요.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양털만 마르고 다른 그 땅은 그 적셔져 있도록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그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확신을 얻고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있는 중병이 낫게 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자,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움직이는 그 기적을 또한 보여주세요. 게다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적군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표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왕 너 아하스는 나에게 한번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표적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괜찮으니까 다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표적을 안 구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임마누엘의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니네가 안 구하니까 너가 안 구했으니까 내가 그거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왜 이게 그 표적을 안 구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그 뭐예요 그 원조를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도움 그건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하나님을 시험 안 할 거야 하면서 자기는 믿는 거는 아수르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거죠. 왜 너희가 내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냐. 그래서 내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을 구한 것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그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 표적을 구했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것,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 그런 표적을 바리새인들은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해왔던 신앙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표적, 나를 위한 표적, 나를 높여주는 표적, 나를 세워주는 표적, 이들에게는 이게 하늘의 표적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표적을 베푸세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한,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막 좋은 걸 주시고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뭐 예배도 한번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애썼던 그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 뭐가 하나님 표적이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걸 하나님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면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니면 손 들어도 돼. 춥다고. 자, 마가복음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볐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그 어떤 시선들과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자신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못 참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를 그렇게 이렇게 이단으로 모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표적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태도 있잖아요. 이러한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그러한 태도가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가장 또한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깊이라는 부사로 이렇게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아 정말 불쌍하구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도 아 탄식하셨습니다. 귀 먹고 말문이 막힌 사람을 보고도 하늘을 우러보러 탄식하셨어요.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데 지금 이 12절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탄식 가운데 가장 깊은 탄식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모든 세상이 존재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받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죄를 마치 그게 정당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용어를 어디로 바꾸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표적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고 그 대상을 더 확장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의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그냥 저 2000년 전에 그 유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속한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대가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이게 뭐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 세대, 그 세대를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악한 걸까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한 거예요? 뭐 잘못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 뭐야 사기치고 부모 거역하고 그런 거 악한 겁니까? 예, 네, 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악하다라는 그 표현은요, 자기의 악함을 모르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가 악한 자임을 모르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이 세대가 음란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음란하다, 음란한 세대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저께 그 시청에서 그렇죠 동성애 소수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퀘어 그렇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를 음란하다고 얘기하실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음란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 음란하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음란이란 게 뭐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음란이라고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음란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음란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떻든 무엇을 느끼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음란한 행동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성경이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악하고 음란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행위와 실전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은 가리고 자신의 악함을 일부러 잊고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런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쟤들보다 나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음란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죠. 인정받는 자기, 잘되는 자기, 행복해야 될 자신.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음란해집니까? 신앙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니까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대표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누구가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가 누구라도 난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내 삶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문제는 없어야 돼, 사라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내고 사단이 다가와서 저 떡덩어리 바꿔서 너 배고프잖아. 돌덩어리 바꿔서 떡을 만들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먹으란 말이야. 배고픈데 어때? 하나님 능력 빌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거 이용하라는 거죠. 예수님 거절하셨죠?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배고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하면서 너를 쫓아갈 거 아니냐고. 너의 인기, 너의 명예, 그걸 한번 드러내는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그게 사단이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거절하시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줄게. 자기의 영광.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내 배고픔과 내 생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과 이 바램,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명예와 내 인기와 사람들로부터의 그 시선, 여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얻는 거,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다 뭘로 포장됐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것, 이런 걸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무리 그 어떤 기적이 베풀어져도요, 어떤 심각한 그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맨발로 걸어가고 건너간 후에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고 찬양했는데 목이 마르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지니까 바로 원래 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적은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극하여서 우리를 조금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을 정말 배부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요, 우리를 참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뭐가 있냐면 그 고통의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요, 자신의 악함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음란한 자이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악함을 분명하게 보는 자에게는 단 한 가지만이 진정한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모든 인간을 부정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숨쉴 자격도 먹을 자격도 물 한 방울 마실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인간은 긍정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와 심판을 받으므로 하나님께 벌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 그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것은 어떤 기적 체험이 아니라 그런 나, 그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요 오직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내 생존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생존이 다 보장되고 뭐든지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서지게 만들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숨쉴 자격 없고 먹을 자격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구나, 그것이 기적이구나, 예? 그 모든 그냥 내 평범한 모든 삶,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들, 심지어 어려운 상황조차도 다 축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나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복된 자녀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 세상 사람,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분명하게 둔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이 막 비난하고 뭐 네 꼬락서니가 뭐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믿어야 돼요. 네? 심지어 내가 욥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욥처럼 가족 다 잃고 아내가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에 온통 병이 다 들어가지고 정말 수 없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성경에서 가장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처럼 평생 동안 거지 인생을 살고 병 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병난 거 막 개가 와서 핥아도 이게 쫓아낼 힘이 없는 그 나사로도 성경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건지, 어떻게 하늘의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걸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신자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살자, 대충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놀랄 겁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들어왔지? 이렇게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천국 갈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것을 알고 믿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아, 알아요? 네, 그거 주사랑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제발 예수하고 딴 거랑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소중한 건데 자꾸 가족하고도 내 생명하고도 바꾸지 마세요. 내 미래, 내 꿈하고도 바꾸지 마시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진짜 가족을 주시고 진짜 생명을 주시고 진짜 삶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좀 믿고 사세요. 예수님 좀 믿고 사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할게요. 주사랑